그날 밤 이슬이 맺힌 눈동자를 그 눈동자 가슴에 내 가슴에 남아 외롭게 외롭게 울려만 주네. 안개 안개 자욱한 그날 밤거리 다시 돌아올 날 기약 없는 이별에 뜨거운 짓을 맺혔나 고독이 밀리는 밤이 오면 가슴 속에 떠오르는 눈동자 그리운 눈동자 아 속에 떠오르는 눈동자 그리운 눈동자 아